Z-Z-Z-I-C-O Z-Z-Z-I-T-HIP 만지고 싶어 웃들 바지 속에 느껴 안 달라가지고 난 졸졸 따라다니고 Where you at? Where you at? Where you at? Eureka 오가시 사 눈에 딱 들어와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온 여자 타이탄 위아래 입체감에 뻗가 소방차를 불러 화재의 중심은 옆발에 가만히 있어도 네 몸이 널 자꾸 과시해 아까워 발정난 눈욕이 거리로 남기엔 에이. 야한 여성은 뜻밖의 영감을 주어 좀 발칙한 상상 얼마나 좋아 만지고 싶어 내 웃들 바지 속에 느껴 안 달라가지고 난 졸졸 따라다니고 Where you at? Where you at? Where you at? Eureka 지로도 널 가릴 순 없지 오늘 하루 신사답게 사귄 글렀지 번지하고 싶어 푹신한 네 쿠션 위에 나치 벌게져 술 한 모금 없이 이건 극사실주의 과장한 해 표현이 저급할 수 있어 감안해 존재가 풍기 물란죄 나도 양반은 못돼 양심의 가책 없는 몸에 발견하고 마른 아랫돌이 널 원 없이 만지고 싶어 내 웃들 바지 속에 느껴 안 달라가지고 난 졸졸 따라다니고 Where you at? Where you at? Where you at? Eureka 비 맛에 섹시 느낌 없는 패피들 그만 껄떡대 여쭤볼게 있지 How did you get that 꽉 찬 애플 힙 난 잡 쓰고 싶어 all day No yeah 조수 썩은 차를 원해 나 all day 건장하고 돈 잘 버는 연계 Monday to Sunday 너랑 같이 있어 섹시 하룻밤 많이 다운나도 Eureka 깨달았어